海。가는그곳에너무나도그리운사람갈수없는먼곳이 그대 걸 행복하게 살아야지. 기다려줘, 기다려줘, 기다려줘, 내 사랑, 내 사랑. 나른히 떨어져 기루에 구르네. 바람이 불어와 갈 길을 잊었나.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. 말해야지. 지 말 없이 지모.